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은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가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사역 중에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시며 피와 땀을 쏟으기까지 힘쓰며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기를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식빵을 가시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땀을 흘리기까지 기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 땀이 식빵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어떤 기도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신을 다하는 기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시기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시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이유도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동안에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함을 아셨습니까? 육신을 입은 몸으로 그 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수욕과 그 육체적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상심이 되어 죽게 될 지금임을 예수님이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히 변명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러한 주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심히 근면하여 죽게 될 정도로 밤새 기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기도한 들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많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세 번씩이나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다가 와서 보니 잠자고 있는 제자들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이 무슨 때인데 잠만 자고 있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는 한심한 제자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책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우리 해마다 맞은 이 고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한다고 말하는데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끼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내가 좋아하던 것을 끊고 절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무엇보다도 한 주간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일,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소원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이 간절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 몸이 피곤하는 이유, 이런저런 일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아무개야, 한 시간도 한 주간도 이 고난 주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하시면서 기도하는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는 우리를 보고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느냐? 왜 기도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있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나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 마음에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거나 믿음을 배반치 않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도 예수님 자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해서예요, 제자들.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에게도 큰 고통이었고 시험이었지만 제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요, 환난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갑시다.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답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시험이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시기 위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않아. 이 사탄을 물러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의 계계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특별교육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8부 시리즈로 연속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지금 뽑았는데 5부까지 나왔는데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이슬 보면 왜 이 신천지에 빠지는가, 이단에 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에서 여러분 이들이 믿는 것이요, 교주 이만희씨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그리고 신천지 신자들도 당신 죽느냐, 죽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죽지 않는데요, 영생한대요. 천국이 없고 자기들이 속한 열두 지파 14만 4천이 사는 세상이 그것이고 신천이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빠진 거예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된 이단에, 이슬에 쏘아 넘어간 거예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내는가, 그것을 자세히 보내주는데, 이단 상단 영수부서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을 이제 하는데 무엇으로?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 풀어보면서 이 신천지에 잘못된 교리들을 하나씩 거짓됨을 밝히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 줄 때 그 진리가 그를 자유케 하고 중독에서, 이단에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도 말씀이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마귀의 계적을 물리치게 하는 것도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으로 무장해 돼요. 아니면 다 마귀의 밥이 되는 거야.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뿐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에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깁슨이 그 지금 영화 보셨잖아요. 저는 그 영화 중에서 참 이렇게 참 인상 깊은 부분 가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그때부터 잡혀가서 십자에 달려 못 박아 죽고 달려시는 그때까지 누가 나타난가 하면 예수님 배와 이 마귀가 탁 나타나서 손짓으로 예수님을 탁 씌워가 위험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또 기도하시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사건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거든요. 이 데이비드 깁슨이 얼마나 그걸 잘 묘사했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이때 마귀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을까?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봐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네. 이 말은 예수님이 두 가지 소욕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이 육신으로는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죽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이 십자가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렇게 너무너무 아파요. 할 수만 있다면 저 이거 십자가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이룰 수 있는 구원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알지만 그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 십자가만은 피한 심정으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었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 잔을 마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또한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밑에서 뭐랬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게 누구 소리입니까? 마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당장 내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소욕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거나 그 십자가에서 만약에 내려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구원도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밤새 애써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잔을 받아 마시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 알면 못합니까? 순종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보면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을 해야 함을 다 알아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이 약하여. 마음은 원리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도 보십시오. 기도해라. 깨어 기도하라. 다 알아요. 그러나 잠을 자는 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음은 원리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근데 여러분요, 이건 좋은 핑계가 아니에요. 다 알지만,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순종치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일이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일을 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놈만 생각하면 소화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어요. 때로는 희생이 요구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욕구, 야망, 세상적인 자랑, 욕심,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뜻을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는 쉽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사실은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속에 이 두 가지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워요. 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사실 신앙생활은요, 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래서 육체가 나를 지배하면 우리는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여. 내가 이건 다 신앙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내가 아무대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근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고 성령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이런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신 스스로는 육체의 소욕이나 마귀의 관계나 시험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It's impossible.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기도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이게 뭡니까? 그럼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육체의 소욕을 이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런 힘을, 성령께서 이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밤새 힘써 기도하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이 뭐예요? 내 육체의 소욕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믿음과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의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저희에게 팔립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치러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모습과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죽으러 간다, 담대히 나가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주님의 전에 나오기 전에는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득 차서 낙심하여 나왔으나 하나님을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능력을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받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권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노래가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것 들 때 보면요, 참 기도하는 게 나오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막 나오시더라도 막 나와가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나면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시험이 올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으나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곧바로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큰 환난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시험이 왔어요. 큰 환난이 왔어요.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그 참 엄청난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다가 잠만 자다가 결국 시험에 들어서 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던 베드로도 바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베드로뿐입니까? 예수님의 다른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당할 그때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시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다가 영적으로 잠을 자다가 결국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가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을 거야. 정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어요. 다 마귀의 밥이 된 막 시험에 들고 다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옆에 사람 봅시다. 당신도 별 수 없어요. 참을 저도요, 목사님한테 정말 믿을 수 없는 것이 이 전동기 나예요.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고요. 아, 나는 저러지 않을 것이다. 다른 목사님들 막 믿으면, 아, 나는 저러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현대 성교의 문을 연 윌리엄 케리가 교회들이 성교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고 있을 때 인도의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갑니다. 4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그 오지에 갔어. 42년 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질병과 죽음의 위협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부인은 거의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많은 심적, 육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생활고로 시달리며 사역을 그만둬야 할 것, 육변에 처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름 중에서도 수건 사용을 했던 인도 45개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내고 많은 인도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잠자던 수많은 젊은이 가슴 속에 성교의 불을 지폈던 윌리엄 케리. 대단한. 그가 사역을 마무리할 즈음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치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내었습니까? 어떻게 그 성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으십니까? 윌리엄 케리의 대답이 뭡니까?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한 것뿐입니다. 내 육체와 환경이 주는 소리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 것뿐입니다. 아멘. 기도가 결국 고난 중에서도 그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며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주어진지를 보여주고 또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제자들 통해서 여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겟세마네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나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에 바로 쓰고 믿음에 바로 쓰고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제약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참 목회자로서 볼 때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 보면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아파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아마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에 바로 서기 위해서 한순간도 우리 기도하지 않은 우리는 나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함으로, 한 주간뿐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기도에 힘쓰므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덧입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소원을 되시기를 죄간이 축원합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나 되시기를 죄간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